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에 즈음하여 제중조선인 정윤화패가 8일 중국 심양에서 경축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정윤화패 일꾼들과 김일성 사비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했던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성원들, 제중동포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